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기의 고전적 노작,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6.25 7.27 반미공동투쟁 월간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의 즈음에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